지금까지 눈을 감고 들 때도 난 네 생각에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. 고장난 머리 네 생각이 멈춰버린 팔과 다리 마냥 웃기만 해. 바보처럼 때론 아이처럼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이미 내 가슴은 breakdown, 이미 내 머리도 breakdown. 이거 심각한 중독, 하루 돼도 몇 번씩이나 네 생각이 나. 이런 내게 치료제는 단 하나뿐, 네 사랑이란 백신. 끊임없이 breakdown, 내 모든 게 breakdown. 이 순간 또 breakdown, breakdown, breakdown. 끊임없이 breakdown, 너만 보면 breakdown. 네 손길에 breakdown, breakdown. 어쩔 수 없어. 네가 내가 아닌다는 남자를 본데도 난 너밖에 안 보이네 girl. 때론 뒤돌아 날 떠나간데도 난 내게 도망가네 girl. 가끔 날 피해 내가 모르는 곳으로 숨는데도 baby I don't care, I don't give up, I will find you. Boom, get on.